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여 그이께 폰캄 인타보아리 주조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이스마일 아우마드 모함마드 하산 팔레스티나 국가 특명전권 대사가 꽃바구니를 만수르 차보슈이 이란 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들이 4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각각 전달됐습니다.